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령,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분별없는 도발망동을 정의의 군사적 보복 타격으로 가차없이 짓뭉개버릴 것이다를 23일 러시아의 리아노보스지 통신, 신문 모스콥스키 꼼소몰레즈, 렌데웨 텔레비전 방송, 즈베즈다 텔레비전 방송을 비롯한 출판 보도물들,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